이 시간에는 너리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병사의 생각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보람찬 병사 시절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병사요 이 땅을 무심히 걷지 마라. 버티는 이 강산 풍요한다곤 무심히 곧지 마라. 선율들 몸바쳐 물려준 땅이 내 자란 조국의 품. 병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 그대를 지키리라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